HUBS. 글로벌 파이트. 안녕하세요 여러분, 글로벌 파이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도 전 세계 곳곳에선 다툼이 끊이질 않고 있나요? 세상엔 정말 다양한 목소리를 가진 사람들이 있죠. 그들은 옳다고 생각하는 정의를 위해 혹은 자신들의 입장을 위해 싸우고 있어요. 여기는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이슈에 대해 정리해보고 그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들어보는 시간, 글로벌 파이트입니다. 지난 20일, 70년간 재위했던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이 열흘간의 장례식을 끝으로 영면에 들어갔습니다. 영국뿐 아니라 전 세계인의 사랑과 관심을 받았던 엘리자베스 여왕의 시대는 역사 속으로 남게 됐죠. 하지만 모두가 여왕의 마지막을 추모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과거 영국 제국주의의 핍박을 받았던 곳에선 그녀의 죽음을 축하하는 움직임도 생겨나고 있다고 해요. 어떻게 된 일인지 함께 알아볼까요? 기자 김민지, 엔지니어 윤리경, 그리고 아나운서 저 박일인과 함께 글로벌 파이트 두 번째 라운드 시작합니다. 재위 기간만 70년으로 영국 최장 집권 군주이자 영연방의 수장인 엘리자베스 여왕. 그녀는 지난 8일 96세로 서거했습니다. 영국 발모럴 성에서 여름 휴가를 보내던 중 평화롭게 눈을 감았다고 해요. 런던 도심은 그녀를 추모하기 위해 모인 조문객들로 거대한 슬픔의 바다인 상황입니다. 곳곳에 조기가 내걸렸고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이름을 딴 공원에는 조화가 놓였습니다. 전 세계의 대통령, 국왕 등 주요 인사들도 그녀의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멀리서 날아오기도 했죠. 그녀는 긴 재위 기간 동안 영국의 상징, 영국 국민의 정신적인 지주였습니다. 살아있는 현대사로 불리기도 하죠. 1926년 영국 런던에서 출생한 그녀는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1945년 2차 세계대전 당시 자원 입대를 결정했죠. 왕실이던 최초로 군 생활을 한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17살의 나이에 육군에 입대해 운전병으로 복무했는데요. 직접 트럭을 몰고 탄약을 관리하는 것은 물론 흙바닥에 앉아 타이어를 바꾸고 보닛을 열어 엔진도 수리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다 1952년 25살의 나이에 영국 여왕으로 즉위했어요. 그녀는 영국 연방 국가 결속을 강화시키기도 하고 전 세계를 순방하면서 타고난 외교관으로서의 역할도 다했습니다. 1992년 검소함과 신중함으로 품위를 지키며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기 위해 왕실 면세특권 포기를 결정하며 자발적으로 세금을 납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외에도 방문한 국가에 대한 예의를 보이기 위해 영국 왕실과 최초로 맨발을 보였고 첫 트위터 게시물을 작성하기도 하며 소통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보였습니다. 그녀의 따뜻하고 신중한 성품을 존경하며 이렇게 커다란 조의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일각에선 충격적인 소식들도 들렸어요. 모두가 영국 여왕의 마지막을 추모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과거 잉글랜드의 지배를 받았던 스코틀랜드와 북아일랜드에선 애도 분위기에 대한 거부감도 퍼지고 있습니다. 아일랜드의 축구장에서 사람들은 여왕이 죽었다며 환호하고 그녀의 죽음을 환영하는 응원가를 부르기까지 했습니다. 자치권을 행사하는 웨일스에선 우리의 왕이 아니다는 1인 시위가 열렸고 영국과 포클랜드 전쟁을 벌였던 아르헨티나에선 한 TV 진행자가 죽음을 축하한다며 샴페인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대체 왜 여왕의 죽음에 환호했을까요? 여왕의 죽음을 축하하고 조롱하는 그들의 행동은 인정머리 없고 잔인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과거를 들여다보면 그들이 분노하는 이유를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영국은 한 시대를 풍미했던 제국주의 국가였죠. 특히 아일랜드는 영국에게 750여 년 동안 식민 지배를 받았고 여왕의 재위 기간에도 수많은 차별과 피해를 받았어요. 때문에 아일랜드에서는 뿌리 깊은 반영 감정이 강하게 자리하고 있죠. 우리가 35년 일제강점기 동안 식민지배를 받았던 것보다 훨씬 오랫동안 아일랜드는 영국에게 식민지배를 당해왔던 겁니다. 그 사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아일랜드 사람들은 이렇게 분노하는 걸까요? 12세기에 아일랜드 섬에 영국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때부터 많은 문제들이 생겨났죠. 첫 번째 문제는 그들의 종교가 달랐어요. 영국은 국교회였고 아일랜드는 가톨릭이었죠. 그래서 가톨릭 출신 아일랜드인들에 대한 노골적인 차별 확대가 나타났어요. 고위공직 근처도 가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다들 올리버 크롬웰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영국 본토에서 그는 엄청난 영웅으로 추앙받지만 아일랜드 사람들은 이 사람에 대한 심한 민족적 트라우마가 있죠. 바로 이 올리버 크롬웰이 아일랜드 카톨릭 세력을 평정하기 위해 아일랜드 인구 전체의 4분의 1을 무참하게 학살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한 일화를 말씀드리자면 아일랜드 고위관료가 영국의 고위관료를 만나러 갔는데 방에 크롬웰의 영정사진이 있는 걸 보고 그냥 방을 박차고 나와버린 사건도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아일랜드 주식은 감자입니다. 안타깝게도 1843년 미국에서 시작된 감자 역병이 아일랜드에 상륙하며 주식 감자가 모두 죽어버렸습니다. 그로 인해 약 100만 명의 사람들이 굶주려 죽는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졌죠. 이때 영국은 자신의 식민지를 도와주기는커녕 여러 나라에서 청해온 아일랜드를 향한 구호의 손길을 방해하곤 했습니다. 이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죠. 이런 영국의 반응들을 참던 아일랜드는 1922년 지배에 반발하는 폭동이 일어났고 독립공화국을 수립하겠다는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그 결과 영국인들이 많이 이주해서 살던 북아일랜드는 영국 땅으로 남고 오직 남아일랜드만이 남아일랜드 공화국으로 독립하게 된 것이죠. 영국령으로 남은 북아일랜드에서의 문제는 끊이질 않았습니다. 바로 1972년 피해 일요일 사건입니다. 영국령 북아일랜드에서 가틀루교도 아일랜드인들이 차별을 멈춰달라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여성, 어린아이들까지 포함된 1만 5천여 명의 사람들이 참여했던 대규모 시위였죠. 하지만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총기를 발포한 영국 공수부대원들로 인해 10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중요한 건 이 사건 당시 영국의 여왕이 이번에 장례를 치른 엘리자베스 여왕이라는 겁니다. 그들의 분노가 조금은 이해되시나요? 영국의 철학자 존 스튜어트 밀은 자유론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했어요. 모두가 똑같은 생각을 하는 사회에선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토론을 거쳐 여러 의견을 숙성해 완성시키는 기회가 풍부한 사회일수록 구성원들 사이의 합의는 생동감을 얻게 된다. 그의 말처럼 이러한 국제적 이슈들은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토론이 활발해지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죠. 오늘은 엘리자베스 여왕에 대한 추모 물결과 반대로 그녀를 애도할 수 없는 아일랜드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 글로벌 파이트 두 번째 라운드는 여기서 마칠게요. 지금까지 기자 김민지, 엔지니어 윤리경, 그리고 아나운서 박예린이었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이 시간에 더 흥미진진한 소식과 열렬한 논쟁을 들고 여러분들을 찾아올게요. 모두 안녕히 가세요. HUBS